참 닮은 게 많아. 홀로 숨어 울 때면 내가 우는 것 같아. 차마 달래려다 말아. 어쩌면 우리 둘은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던져지기 전부터 서로 떨고 있는 작은 두 손깍지 낀 채로 지켜주길 다짐했던 것 같아. 다시 우리가 하나 된다면 절대 헤어지지 말자. 던져지기 전부터 서로 떨고 있는 작은 두 손깍지 낀 채로 지켜주길 다짐했던 것 같아. 다시 우리가 하나 된다면 절대 무너지지 말자.